캐나다 구스 37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해보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재 수요일 오전인데요.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네. 집이 날아갈 것 근데 뭐 아주 햇살은 너무 좋습니다. 투명한 게. 저도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는데 춥진 않더라고요. 네, 옷을 좀 얇게 입고 왔는데. 같아요. 아니, 아침으로 간단하게 제 아내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으로 그냥 햄버거 사 먹자. 그래서 집 앞에 A&W가 있어서 예. 사러 갔는데 드라이브 스루에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제주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바람이잖아요. 아, 여기 예, 바람이 그렇죠. 또 예.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겨울이 가나 했더니만, 그래도 캐나다구나, 라는 거또좀 실감을 했어요. 앞으로, 다음 주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뭐, 3월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선. 이게 약간 그래도 변동은 있지만은 네. 오늘 글쎄 뭐또한 이번 주 주말 저번 주 주말부터는 한 마이너스 한 5도 6도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시 오늘 어저께는 또한 10도까지 또 올라오고 네. 뭐 서울도 제가 이제 기온을 체크해 보는데 뭐 하여튼 뭐 약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데 네. 뭐 캐나다로서 아주 그냥 최고의 날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네. 겨울로서는. 3월이니까 겨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3월도 겨울로 치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것 같네요. 10일 날 예. 11시라고 하는데. 11시라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저녁 9시가 되겠네요. 그죠? 예, 한몇대 몇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8대 0이면 좋겠죠? 8대 0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역사에 남는 기록인데, 재판관들 자기 이름 평생 이제 후세에 남기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이 판결이 될 텐데, 이게 또 익명으로 누가 반대표를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 그런 거 아니죠. 모르겠는데, 이건 뭐, 자기 이거 이름에다가 그 걸고 하는 거죠. 사유까지도 다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익명으로 해놓고, 지금 현재 그 박근혜가 그 지명한 쪽이 그때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제 네네. 뭐 저기 국회가 3명, 뭐 행정부가 3명,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3명,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이게 그 아무리 그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그 대법관이라 그래도 과연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는 건지 저는 네. 이제 그게 참 궁금해요. 전 다른 사람들의 판결보다는 그 행정부에서 지명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사실 이번에 좀 주의깊게 볼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8대 0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형사재판이면 이 사람이 법을 어겼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정말 뭐 유죄까지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위반을 했느냐, 뭐, 이런 경중을 좀 따지는 게 있는데, 헌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위반을 했어도 위반한 건 그냥 위반한 거니까, 그 사실만 가지고서 그냥 위반했다고만 결정이 나면, 그 경중과 상관없이, 거기서 이제 유무죄가 판결이 나니까, 여기서 기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가 순순히,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게 해외로 튀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옵션이 남는 게. 이승만 되는 거죠, 뭐. 참 그렇고 이제 또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직거래를 또 또 할지 그건 모르죠. 예 정말 트집을 잡아서 또 그럴지. 뭐 이거 제가 뭐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뭐 태극기에다가 뭐 죽창을 꽂아놓고 예. 그걸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경우가 있지 않나 아니면은 6.25 때 뭐 보던 걸 지금 보네요, 또. 그쵸? 저는 제가 그때 한 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만 지금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봅니다. 죽창을 드는 건요, 그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거는 보수를 가장한 빨갱이다. 제가 볼 때는 저 빨갱이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어떤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게 본인들이 이제 한물간 세대인데 이제 잊혀진 세대인데 이제는 자기들의 존재감을 좀 정말 모처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기네들은 그냥 골방에서 그냥 그렇게 좀 쓸쓸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그런 정말 불쌍한 세대인데 지금 이렇게 집회가 있고 나가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마침 생긴 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뭐 그런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이 박사모가 돈이 좀 궁한지 정말 정작 많이 모여야 될 때 몇 명 안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돈 떨어졌나 보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떤 그 정 그러니까 뭐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을 때 뭐 네. 박사모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불복하겠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다, 아주 저렇게 거침없이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면요, 그런 행위를 사실 하는 게, 뭐, 빨갱이들이 하는 거랑 별로 다르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네. 죽창 얘기를 하는 걸 뭐 이렇게 봐서도 그렇고, 과연, 저도 이제 뭐,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썼었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컴퓨터 다는 거 가끔 하거든요. 제가 저거야말로 진짜 빨갱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서석군과 그 지난번에 보니까 네. 우동 먹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국기를 훼손하는 거는요.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예. 그거는 그렇게 막 뭐 제가 볼 때는 국기를 들고 이렇게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뭐 옷처럼 입고 거의 그냥 그 무슨 그게 무슨 넘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저는 쟤네들이 정말 빨갱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빨갱이는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저게 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논리를 자기네들 논리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 좀 빨리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빨갱이들이죠 저것들이. 예. 그 변호인단이 대통령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고 돈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본인들 그냥 존재감만 키워서 나중에 이 다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종편 패널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뭐 사익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느껴져요. 예. 네. 아 뭐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숫자로 패턴이 1부터 10까지 11까지죠 이제. 10월, 아, 10일, 11시에 이제 선거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 국회에서 이제 탄핵, 그 표결할 때, 기권이 한 명이었고, 뭐, 찬성이 234명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가 56명이었고,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쭉 네. 가는 거예요. 네. 뭐,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한 명이 공석이 돼서, 8명이가 8.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9.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10일,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딱 9에서 멈췄던 게 10, 11까지 이어진 거예요. 1부터 쫙 11까지.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듯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하늘의 뜻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게 정말 인용이 안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뭐, 예.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거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인용이 안 됐을 때도. 그, 찬성하는 국민 80%가 엄청난 무기력, 까매에 빠지겠죠. 그렇겠죠. 이거 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돼. 이렇게, 진짜 80%가 원해도 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에 정말 그 엄청난 벽을 실감을 하면서 그 무기력함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이건 진짜 다음 대선에서 지는 것만큼이나, 이거는 뭐,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할게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이제 대한민국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게, 예. 자꾸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더 득세를 계속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제 그게 비록 옳지 않은 방향일지라도, 이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네. 그 정책이라든지 어떤 권력의 어떤 그 의사편 결정,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질 것 같아요. 국민의 80%가 원하는데 그 헌재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네. 그 반대표를 던지는 한두 명이 있다고 하면 그 한두 명 때문에 정말로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 몇 명이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는 거니까 네. 그 사람들도 섣불리 아마 못할 거예요. 이게 뭐 찬반이 그래도 한 6대 4 정도면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걸 반하는 의견을 내서 완전히 국론을 이런 식으로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 정말 당장 한 사흘 뒤에 대한민국의 네, 상황이 네. 점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저도 지금 그게 네. 그러니까 뭐 8대 0뭐 이렇게 그냥 예상은 하지만은 이게 실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실제는 정말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워낙 뭐라 그럴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고 네. 또 지금 저 소수의 그 발광하는 집단들이 네. 사전에 또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이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되면 좀 큰일 나지 않을까. 그 제가 볼 때는 뭐 4.19나 뭐 5.16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사드도 딱 기습적으로 들어오고요. 네. 뭐 계엄령도 이제는 정말 설마 하던 일이 이제는 너무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정말 뭐 심하면 계엄령도 또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네요 이거는. 네, 이게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뭐 인용이 되더라도 또 보수 집단 쪽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또. 근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파장이 좀 적을 거예요. 왜냐면 역풍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거의 뭐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이제 대선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이제 네. 넘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동안도 뭐 좀 혼란스러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차라리 인용이 안 되는 편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네. 이 충격이 작다라는 거죠. 인용이 되는 게 그리고 그게 현재 국민 정서와도 부합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용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단지 뭐 그게 이제 그 물론 지금 뭐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심증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인용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그것이 뭐 억지를 부려서 사실이 네. 아닐지라도 지금은 현재는 인용이 되어서 네. 좀 충격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금 얘기 잠깐 해봤고요. 지난주 화요일, 저희 그 팟캐스트 캐나다 부스가요. 무려 1209계단을 상승한 전체 482. 근데 이건 뭐, 꽤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저희가 해외 팟캐스트 4위를 찍었어요. 이거는 새로운 기록이죠. 초 대박이 난 겁니다.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기존 순위가 사진 찍어 놓으셨습니까? 또? 예. 예. 캡처는 필수고요. 예. 기존 기록이 이제 해외 팟캐스트 5위였는데 이제 4위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1위는 그 LA에 있는 그 교민들이 말씀하신 거 뭐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길 수가 없고요. 매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고요. 또 LA니까 또 얼마나 또 할 얘기가 많겠어요. 또 뭐 1위까지는 뭐 저희가 뭐 감히 엄두를 못 내지만 공무적인 4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예. 그리고 2, 3위는 이제 뭐 그 영어 팟캐스트라서 예. 사실 이런 이런 팟캐스트들과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이제 불만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2, 3위 그 외국어 팟캐스트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고, 이제 5위는 이제 뉴욕에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캐나다가 선전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어 팟캐스트만 다 이제 빼면 이제 LA 그 팟캐스트에 이어서 저희가 2위인 셈이죠. 그 지역 팟캐스트로는. 이제 3위 찍어야죠.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 주 저희가 이제 과연 한 단계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얘기가 아무래도 예, 부동산 얘기 한국 사람들이 예. 관심이 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 네. 뭐 교육, 부동산 이런 얘기하면은 네. 제가 볼 때 순위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뭐. 그래서 한번 뭐 계속 그 얘기하면 계속 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로 교육과 부동산 얘기만 할까 다뤄보기로 하죠. 저희가 뭐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런던 포커스 시절에 네. 이게 뭐 그 어떻게 그 팟빵 자체 내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제가 1위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의 1위였던 LA 그 팟캐스트를 단 몇 시간 동안이나마 네. 누르고 1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팟빵을 저는 즐겨 들어요. 뭐 일하면서 라디오 좀 틀어놓으면 일이 좀 잘 되는데, 그 정치 시사 팟캐스트가 대부분인데 뭐 영화, 스포츠 뭐 이런 또 코미디 뭐 이런 팟캐스트도 많고요. 들을 만한 게 워낙 많은데 요즘 너무 재밌는 팟캐스트가 생겼더라고요. 그 시사 정치 그쪽 주제인데 쩐당이라는 진짜 쩌는 팟캐스트인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마이크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들으실 시간 있으시면. 네. 되게 그 근데 연령대 모르겠어요, 진행자들이. 근데 되게 좀 풋풋함이 느껴지고, 뭐보다 예. 너무 웃겨요. 이 진행자들이 이 정치 시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재밌게도 이 코너 만들어서 기존에 그 엄청 많거든요. 잘 나가는 그 소위 정치 팟캐스트가. 그런데 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면 탄핵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기간 동안의 이슈니까요. 그러니까 지겹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근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짠땅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영화나 스포츠나 뭐 문화 이런 쪽에 주제를 두면 이 팟캐스트가 되게 컨텐츠가 재밌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주제 자체가 재밌으니까요. 또 청취자들 흥미를 자아내는 거. 근데 이게 또 저희처럼 타지 생활 뭐 이제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뭐 초반에 한몇 편까지는 그래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어지는 좀 그런 애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좀 도시를 저희가 또 체험을 해봐야지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거라서 저희처럼 또 체험을 많이 안 하면 뭐 게스트라도 많이 모셔서 이제 그분들 통해서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 안에 한국애가 새로 들어왔대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온지 2주밖에 안 됐다. 지금 뭐 거처도 마련이 아직 안 돼서 모텔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한국말도 좀 하니까 이제 통역도 해주고 옆에서 엄청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애가. 아유, 그렇죠. 아무리 영어학원 뭐 한국에서 많이 보냈다고 그래도 이게 실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걔는 이제 몇달 전에 금방 해요, 영어. 그럼 금방 엄청 빨리 느는데, 그래도 당장 뭐 한두 달 힘들겠죠? 이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모시고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좀 오신 지한 달도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런던을 체험한 단몇주 동안 체험한 그 감회랄까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저희 집사람도 이제 뭐그 영어를 배우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뭐 돈을 주고 배우는 데도 다니고 뭐 돈을 안 주고 다니는 데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네 번을 공부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저기서 듣는 얘기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 뭐 접촉 빈도도 좀 높아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세요, 진짜? 예, 런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요새.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어차피 제가 주중에는 이제 그 수업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이게 그, 웹서핑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예, 기사들 계속 보고 이제 뭐 하다가 어제는 이제 좀, 다른 것좀 볼까 해가지고 이 런던에 있는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런던에서 이제 혹시 그 런던 소식을 이렇게 올리거나 뭐 하는 분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서핑해 봤더니 아몇분 계시더라고요. 예, 무슨 뭐어 제법 많은 양의 예, 또 어떤 분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말로 하는 방송을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글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거 정보 뭐 이런 것도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진짜 그 정보의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좀 그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인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디테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때 다루다시피 뭐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어떻게 좀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실제 캐나디언처럼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캐나디언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좀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라, 이게 정보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 디테일한 게 아니라 러프하죠, 굉장히. 예. 그런 것들 좀 사실 다루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사실 집사람이랑도 그 얘기예요. 야, 우리가 아마 여기 캐나다 애들보다 더 지독할 거다.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 가령 뭐 애들 하키를 지금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키 시키는 것도 그래요. 처음 여기 왔을 때, 하키를 어떻게 뭐 어떻게 도대체 신청하는지, 여기 런던 와서. 중요하죠, 그런 그 다음에 것들. 또 하키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뭐 누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뭐 하키 하면 그냥 하우스 리가 시키면 돼라고만 했는데 집사람이나 이제 집사람 특히 이제 막 찾아다니면 하니까 요새는요 하키가 뭐가 있으면요 집에 이제 저기 집사람 그 메일로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아, 그래요? 별의별 게다 들어옵니다. 왜냐면 가입을 하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키 하우스 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파워 스케이팅을 따로 하는 데도 있고 파워 스케이팅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중간중간마다 그냥 게임을 하는 데도 있고요. 게임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여가지고 그냥 경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과. 예. 그쪽 상대방도 불특정 다수고요. 우리도 예. 불특정.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슈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패티티브 갈수 있게끔 훈련한 뭐또 그런 트레이닝 하는 데도 따로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가니까는 이 캐나다 애들처럼 비슷하게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뭐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고 좀 심층적으로 뭔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한국 분들 보면은 그냥 주워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알아보거나 조금 영어 저희가 영어 못하는 거 못하거든요. 예, 뭐 학교를 다닌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 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근데 또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접근을 해서 알아내고 또 그들처럼 비슷하게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정보가 사실상 좀 퍼져야 되는데.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는 어쨌대더라. 뭐 이런 거죠. 정보들이 전부 다. 예. 예. 그러니까 그좀 안타깝죠. 예.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저는 이제 예.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내에서 한국에 살든 어딜 살든 간에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로컬인들과 똑같이 못해들 하지만은 비슷한 정보 수준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취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뭐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고 이제 뭐 하여튼 많이들 들어오세요. 요새 많이들 들어오시고 뭐 교육 왜냐면 뭐뭐 뭐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올라오는 글들이 런던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런던에 일자리가 없는데 뭐 어떡하나요? 뭐 그다음에 뭐 누가 뭐 토론토에 사시는 분이 어쨌든 있는데 뭐 어쩌 뭐 런던은 뭐 작고 어쩌고 어쩌고. 또 아니면 뭐 애들 뭐 영어 공부시키는데 무슨 어느 학군이 좋은가요? 뭐. 그러니까 들으면 답답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글씨 쓰신 분들 그렇게 쓰셨는데,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좀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뭐, 1년 올 건데, 왜 학번을 따집니까? 1년,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는 1년 뭐, 있을 겁니다. 뭐, 아니, 1년 오는데 왜 학번을 따져요? 뭐, 어디는 좋답니까? 뭐, 학교 이름이 이렇게 되면서, 뭐, 어디, 뭐. 그러니까 막그 복장 터집니다 진짜. 왜 1년 안에 영어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영어 배우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어 배우러 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좋은 학교를 지금 간다고 얘기해. 그리고 좋은 학교의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편견이죠. 예. 여기서 영주권을 뭐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자리가 있건 없건 간에 세상에 일자리가 없는 데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큰 도시와 작은 도시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낫다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전 토론토가 좋으냐 나쁘냐 중립입니다. 뉴트럴이에요.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런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뭐 내가 과연 내 성향이 어떤 거냐? 대도시에 맞느냐? 아니면 중소도시에 맞느냐? 그다음에 내가 과연 이 나라에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직종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영주권을 따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골라다가 하겠다. 물론 가능성 거의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겠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지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누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판단하는 건 되게 그 무지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일례로 누가 이제 올리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런던에 일자리가 없다. 뭐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업종마다 다르거든요, 사실. 네. 뭐 제가 그래서 썼어요. 저는 이제 뭐 컨스트럭션 종사하고 컨스트럭션 관련된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실 컨스트럭션은 지금 널린 게 일자리입니다. 손만 들면은 취업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200% 300% 취업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컨스트럭션은. 예. 근데 몸이 고되죠. 뭐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근데 사실상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입장에서 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데는 아무 곳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예. 예. 몸이 고되는 건요 기본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지. 예. 네. 뭐 그것만 사실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일자리가 없지 않거든요, 절대. 제 마인드의 이제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편안하고, 네. 좀, 내가 좀 쾌적하고, 뭐, 한국에서 하는 일과 좀 비슷한 걸로 해서, 뭐, 계속 뭐, 영주권을 좀, 그,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제가 볼 때 완전 오산인 것 같고요. 애들과 교육 관련된 것도 그래요. 그, 뭐, 어느 학교가 뭐, 괜찮니, 안 괜찮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이름 딱 찍어서 어떤 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딱 대놓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는데, 그냥 글을 쓸까 했는데, 그 학교가 아랍계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거든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누구 얘기 들어보면은 아 그 애가 괜찮아. 또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동네 사니까. 예, 저도 그 동네 사는 사람 한 사람 알거든 아는데 네. 그 사람은 그 학교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자기가, 저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여기 학군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네. 뭐 한국인들 별로 안 사는 동네니까는. 또, 우린 또 우리가 여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좋은 학교니, 안 좋은 학교니를 가르는 한국인 부모가 적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워낙 편견이 많고 네.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인이 없는 학교면은 다 좋은 학교다라고 제가 썼어요. 예. 요즘 또 그런 데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좋은 학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제 판가르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이렇게 막 나누는 거 좋았는데 여기는 안 통합니다. 그런 게 사실상.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영주권 취득할 만큼 여기 오래 있을 것도 아니면요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는 게 전 최고라고 봅니다. 왜냐면 영어가 그래도 느니까요. 네. 한국에 어떤 데는요 클래스 12명도 있대요. 네. 예, 한국에. 근데 뭐 여기 아시다시피 한. 다 소문 듣고서 다 걸려. 예, 예. 그럼 진짜 안 좋은 학교거든요? 사실 그 학교는 진짜 안 좋은 학교예요, 예. 제가 볼 때. 예, 예. 근데 그 학교 되게 좋은 학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한국인들한테 소문 났는데, 저는 진짜 안 좋은 학교 같아요, 그 학교가. 예. 한국 학교네요, 뭐 그거는. 예, 뭐 여기 올 이유가 없네.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 남아 계시는 게 낫죠.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저 시골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영어 배울 겁니까? 예. 와, 그럼 거의 뭐 한국 학교에 외국 애들 몇 명 전학 온 것 같은 예, 그렇죠. 느낌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에서 네. 그 했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여기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댓글에 저희 방송 링크만 그냥 걸어주세요. 뭐 긴 말 필요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예. 구독자라도 늘면 또 어. 아 제가요 아, 몇 주 전에는 제가 좀 모처럼 메탈에 좀 꽂혔다 그러는데 이제는 예. 또 바뀌어서 예. 근데 지난달부터는 그 80년대 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저도 어저께 빌보드 80년대 차트 그런 거 예. 그래서 어저께 전 그 트롤 하루 엔진이 있었는데 예. 이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내가 확실히 부록이 되면서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예전에는 진짜 좋아하는 거 몇 개만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재즈도 뭐 입문을 하게 되고 뭐 클래식 뭐 이렇게 듣다가 다시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친숙한 80년대 그 팝 음악들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이게 나이 탓인가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거 유튜브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뻔했다. 그렇죠. 이거 유튜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유튜브가 예. 유튜브와 구글의 위력은 예.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예. 볼 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요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뭐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예. 네, 뭐 지금 다녀도 뭐 전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수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내가 접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를 틀어서 제가 이제 그 알고 싶은 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쓰면요 네. 정말 모든 강의가 다 있습니다. 제발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비싼 돈을 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설마 이런 게 있겠어 하고 거짓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뭐 네. 변기 막힌 거 뭐 이런 기본이고요. 하다못해 뭐 전자기기나 차나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있어요. 정말. 그게 예. 저는요. 이것도 이제 우리 교육의 한계인데, 네. 국수적인 면도 있고요. 지역적인 어떤 그 교육의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네.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서양 과학기술이라든지 서양 문명, 서양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맹목적으로 뭐, 나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근저에 깔린 거는요. 저 뭐, 쌍놈의 새끼들, 무식한 녀석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뭐.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많은 문화들이라든지 뭐 나름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물론 이제 베이스 자체가 이제 미국이죠 전부 다 네. 나온 것들이 북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인식이 완전히 다 박살을 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제가 스스로 만든 것도는 아니고 우리 이제 기존에 한국에서 배웠던 아니면 뭐 교육을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생긴 거죠. 네. 근데 특히 유튜브나 이제 구글의 역량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네. TV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그 유튜브에 어떤 제공되는 어떤 자료들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한국어로 된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제가 심지어 저도 이제 뭐든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아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스피커, 이렇게 오디오 같은 걸 좋아하니까 스피커 선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주의 있게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쳐보면요. 다 영문으로 된 자리는 다 나와요. 네. 기가 막히게 여기 저쪽 저기 손이 잘안 닿는 쪽에 이게 막 가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 긁다 보면은 네. 아 긁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느낌으로 유튜브를 딱 찾으면은 그게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래서 좀참 많은 것들을 해결했어요, 이제 그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제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 혹시 유튜브에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걸 검색해 보면요, 그 검색에도 다 나오고 네. 아 놀랍습니다, 하여튼. 네. 되게 80년대 팝을 듣다가 놀랬던 게 이게 왜 팝이지 하는 것들이 몇 곡이 아니 몇 곡이 아니라 좀 있어요. 이거 한국 가요인데. 그러니까 번안 곡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렇죠. 완전 이거 한국 노래 귀딱 들으면 한국 노래인데 영어로 부르니까 아 이게 원래가 팝송이었구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좀몇곡 돼요 보니까. 그래서 한 50곡 정도를 좋아하는 것들을 추려서 아예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듣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때 뭐 라디오 틀면 계속 그렇죠, 예. 나왔던 곡들이고 이렇게 안 듣던 노래를 점점 듣다 보면 정말 국악 이제 이런 쪽도 너무 아유, 예. 막 파헤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는 아,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이겠죠 막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다 듣게 돼요 예. 막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그 말씀하셔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캐나디언들 보니까는, 캐나디언은 그, 전문적인 기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은 이제, 가령 뭐 공부다 공부만 막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뭐 야구다 그럼 야구만 하고, 뭐 스포츠를 하더라도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딱. 근데 여기는, 애들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를 안 하면 운동을 못하게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은 대부분 다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 애들 특징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야지 이 방면 저 방면에서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융합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애들이.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은, 여기 애들들은요,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잘해요. 저는 놀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이제, 여기 로컬 애들 같은 경우는 캐네디언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좀 집중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애들도 꽤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래 가지고 공부하겠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피타고라스 점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뭐 지금 지붕에 물매를 계산하고 앉아 있고 이런 거 보면요. 우리는 뭐 앉아가지고 삼각함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올 만한 것들을 얘네들은 뭐 계산기를 두들겨야지 알수 있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서 질문하고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뭐야 이번에 프로젝트 뭐에서 뭐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와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요 걔가 걔 맞아? 할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다 그래요. 나와서 일단 얘기 시작하면요 다 교수예요. 예, 뭐 진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우리 이제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서 아주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00명이 나오면 100명이 다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그런 교육을 안 봐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누누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사회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남한테 전달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고 너무 능숙하게 한다는 거죠. 한국은 안 나서야 되는 게 네. 미덕인데 겸손해야 되고 근데 그 한국의 운동부 애들을 보면 운동만 시키는 거고 완전히 너는 엘리트 운동선수가 돼야 되니까 퇴로를 전혀 안 만들어주고 거기다 올인해. 그렇죠. 근데 그 바늘구멍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운동을 시키되 운동으로 만약에 계속 진출이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퇴로까지 다 만들어주고 운동하다가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좀 밀려서 프로 진출이 힘들어지면 학위도 있잖아 너 딴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한국이 진짜 월등히 잘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봐서 는 캐나다가 동계 스포츠에 강한 게 얘네들이 뭐 DNA가 뭐 그렇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환경 자체가 그냥 겨울이 긴 나라기 때문이지 한국처럼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가르쳤으면 아마 동계 스포츠에서 뭐 러시아니 미국인이 절대 못 따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애들도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교육 받을 때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좀 소극적으로 그게 다 그 교육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그때 또 나서는 게 좋은 게 아닌 거고 네. 겸손히 믿어 계속 배워오니까 정작 나서서 뭔가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자꾸 이제 뒤로 뒤에 남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럴까요? 네.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 빨리 이 유교 문화와 네. 그 다음에 이 존대어의 청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한국은 제가 볼 때 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빨리 야자 네, 야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저는 뭐 제 나이 50이지만은 그 문화를 수용할 만한 충분한 그 어떻게 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3살짜리가 저한테 야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안 되면요. 2세대가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 꼰대가 되면요.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마에 이 꼴인지 아십니까? 저렇게 꼰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못 고칠 거면서 이제 전 세대 욕할 것도 없죠. 예. 네. 50이면 야자했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나이, 손해 굉장히 많이 보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걸 놓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저는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꼰대들은요, 빨리 좀 이렇게 일찍 좀 세상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빨리 앞세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세대를 빨리 죽는 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이 젊어지고 아니면 깨어있는 네. 어른으로 살던지 네, 그렇죠. 근데 깨어있지 못 깨어있기 싫어하니까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만 믿고 네. 나이가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왜냐면 예전에는 뭐 지식과 지혜가 이제 나이의 어떤 상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그 아시다시피 뭐 가진 거 틀어잡고 절대 안 놀려고 하고 꼰대시지 응?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젊은 애들끼리도 민증 까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살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거.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아,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 대학교인데 그게 이어야 돼야 무슨 체육학과더라고요. 네. 기사를 봤는데 거기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그게 이어야 돼 체육학과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기사에 혹시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네. 제 기억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경력이.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네. 일종의 훈령이죠. 후배들한테 지침. 네. 거기에 뭐 한 10개의 조항이 있어요. 네. 내용이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내용의 인즉수 뭐냐면요. 우리 과는 학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삼수라곤 사수라곤 간에 나이가 많아도 학번에 따라서 들어오면 무조건 언니라고 불러라. 네. 선배한테 언니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같은 학년끼리도 나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또 들어오면 절대 같은 학년끼리도 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다 야작가라. 학번이 같으면 다 야작가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위에 거의 복종해라. 한 학년에도 높으면 이렇게 젊은 소위 말해서 20도 안 먹은 애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저것들이 나이가 80이구나 걔네들도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전 그런 생각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학이 아니라 해병대 같은데요. 아니 해병 야, 군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명령 체계에서 죽든 말든 돌진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군대가 아니거든요. 여긴 근데 젊은 것들이 그 제가 부수를 너무 거기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못된 거 배웠다는 게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대물림. 네, 대물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이게 이 철옹성 같은 이 장벽을 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일대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뭐 법으로 정해서 그 유교제도 철폐. 예. 그다음에 종경어 철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기수 이런 거 없다. 뭐든지 실력과 균등한 기회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천지개벽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한국은 지금, 썩었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이 이제 12번째 더 돼야 되는 박근혜도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 그렇죠. 갈강질파하는데 뭘 그 이상을 바랍니까? 이거는 지금 아니 당연히 지금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지금 탄핵이 지금 되냐 안 되냐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19살 애들들이 대학에 있는 애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 성인되면요 박근혜 같은지 또 합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수준이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국민의 수준은요 거의 시궁창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누굴 탓합니까 지금? 우리는 시궁창이에요 지금요.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뭔가 좀 스파크가 생기겠죠. 뭐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제가 그 흥미롭게 이거는 제가 위키백과로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안희정이 제 학교 선배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 성남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성남 중학교에 나왔거든요. 이게 사립이라서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은 이제 재단이죠. 재단인데요. 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초등학교 선배는 이제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의원이 또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이제 좀 치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학교 나왔구나라는 것 듣고서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검색을 한 김에 옛날 그 모교 이제 성남 중학교죠.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오랜만에 둘러봤는데 교장이 저 다닐 때 재학 중에 저 담임 선생이 지금 교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게 사립이니까 철박통도 이런 철박통이 없어요. 역대 교장을 쫙 봤어요. 이 사람 전에 누구였나, 그 전에 누구였나 보니까, 제가 학교를 떠난 이후로 보니까, 저 가르쳐주던 그, 뭐, 수학선생, 뭐, 과학선생, 국어선생, 돌아가면서 이제 교장을 해 먹는 거죠. 저희 이제 3학년 때 담임선생 차례가 온 거예요, 지금. 와, 이거 보고서, 이래서 교육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 참, 저도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아, 뭐 90년대는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중학교 다녀서 얼마나 그 암울한 중딩 생활을 했댔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서 그 나이까지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교장, 교감 다 해먹고 와, 참 좋은 나라죠. 뭐 철밥통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혹시 저는 뭐 어느 나라가 좋다 뭐 혹시 이제 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거 무슨 그럼 캐나다가 뭐 되게 좋다는 얘기하는 건가? 아 저는 그런 뭐가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좀 객관적인 편이기 때문에 뭐 깔끔까지 네. 이 나라도 사실 철밥통 하면 또 한국 또 저리 가라는 나라죠. 이 캐나다가 또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의 이 철밥통 문화. 네. 아 이거는 뭐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친인척끼리 다 해먹고, 예. 예. 그 다음에 안놈끼리 다 해먹는다. 이 나라는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균등 기회가 적어도 이 나라보단 보장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네. 이 나라 아주 욕 나옵니다. 네. 이게 왜냐면요. 예. 진짜예요. 왜냐면, 학교 선생도요. 보면 뭐 지 친척끼리 합니다. 네. 뭐 교장은 뭐 지 형이 하고, 네. 부교장은 뭐 지 동생이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촌이 선생이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죠. 예. 그리고 취업할 때 공개 채용이 없죠. 네. 그냥 너 아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전부 다. 네.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졸업한 다음에 취업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 네트워크가 없죠. 네. 우리 뭐 소셜 네트워크 1위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북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혜들끼리 해먹었다는 얘기죠. 뭐 소셜 우리나라에서 무슨 소셜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뭐 그 단어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우리끼리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뭐 공정한 뭐 북미는 뭐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능력 있으면 아 물론 능력 있으면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민자가 장관하는 나라니까 뭐 될 수는 있는데 그 기회가 뭐 제가 볼 때 적어도 한국보다 높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대. 아니 물 좋고 공기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오세요. 딴 건 몰라도요. 네. 뭐 휴먼 네이처가 국적이 어디겠어요? 한국이나 여기나. 그럼요. 사람인데. 다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을 성공이란 개념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준? 네. 뭐, 그 정도의 스탠다드로 맞춰가지고 살 경우에, 한국보다는 낫다라는 거. 네. 뭐, 그거지, 뭐, 네. 대단한 기대를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영어학원의 원어민, 교사 붙여서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서 6개월 몸으로 부딪히는 게 훨씬 네, 빠르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장점들은 있죠.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어제 보고 뿜었습니다. 이 토론토 고깃집, 예. 네. 이 스틸 에벤유라고 있습니까? 토론토에 있죠? 스틸 저는 길 이름이 예, 예, 아무튼 모릅니다. 예. 그 선상에 있는 고깃집인데 고기나라라는 고깃집인데 한국 예. 예. 여기 고깃집의 광고가 한국에서 화제가 됐어요. 지면 광고를 누가 사진 찍어서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예. DP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고기나라라는 고깃집에서 어떤 광고를 그 광고 카피로 뭐라고 썼느냐면은 그 이은재 국회의원이죠 그 네. 국감장에서 네. MS 오피스 지적하다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이제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일괄 구매했는지 질책을 하다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MS 오피스를 구매해. MS에서 일괄 구매라. 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에 올랐던 그 반응 정당에 갔죠. 근데 이게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 이윤재 의원이요. 그 이제 사퇴하라고 누구나 그냥 그 야당 그쪽의 인사들한테 사퇴하라는 그런 그 유행어를 남겨서 그런데 이 고깃집에서 카피로 이 이은재 의원 그 되게 괄괄하게 생긴 그 여성분인데 이분 사진과 함께 이분의 유행어 사퇴하세요를 카피로 아롱 사퇴하세요라고 썼어요 캡션으로. 이게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한국 사이트에다가. 이거 엄청나게 재밌다 웃기다 이거. 아 그래서 한국에서 벌써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 사태 먹으러 가자 이제 사태하러 가자 뭐 이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반향이 꽤 크다고 합니다. 저 어제 이거 이 광고 보고 엄청 웃었어요. 아 토론토에 이런 위트를 가진 고깃집 주인이 있구나. 아, 가야겠다 한번 여기 한번 가서 인증을 해서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야겠다.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고깃집에 토론토에 있는데 왔습니다. 아 너무 너무 웃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카피를 만들지? 와. 이제 사퇴하세요를 아롱 사퇴하세요라고. 재밌네요. 네. 아 아무튼 좀 뿌듯했습니다. 토론토에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아, 캐나다 소식 정말 빠르게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이제 온타리오주에 서울 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뭐 저도 뭐 들어봤어요. 예, 예. 이 쥐 같은 이제 설치류들 키우는 이제 이런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이제 접촉이 되면 서울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70년대 이제 서울 인근에서 발견이 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나름 캐나다와 한국이 좀 부정적이나마 연결고리네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텐데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마이크님 투표하실 겁니까? 아, 뭐 해야죠.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누굴, 나오기로 결정됐습니까? 아, 뭐, 그나마의 그 밥이지만은, 뭐,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네. 저는 항상 그, 단도치하면 기운다고, 네. 잘해 먹은 놈들은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네. 네. 지난번에, 한 10년간 누가 해먹었는지는 뭐 다 아시니까 네. 전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잘했는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 저는 그냥 아무를 뽑겠다라고 딱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 전 투표권이 없어요. 아, 예, 그렇죠. 시민권자니까요. 예, 시민권자니까,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문 후보님을 아마 뽑지 않을까? 네. 아, 대세를 따라서 네. 정권 교체를 해야죠. 또 괜히 또 표 분산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이 신문에서 보니까 이 캐나다는 이제 마일과 파운드 이런 걸 단위로 쓰는 제국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런 제국법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이제 미터법을 공식 단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예. 근데 설문을 보니까. 파운드도 아직도 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인치 쓰고 있고. 원래 이제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배우는 외면 건축 같은 경우도요. 네. 전체가 다 인치를 씁니다, 아직도. 피트를 쓰고. 되게 골치가 아파요, 저는. 예. 이게 설문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 67%가 혼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터법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캐나다인 사이에서 완전히 정착된 분야는 이제 섭씨로 측정하는 기온. 이건 이제 섭씨로만. 네. 이것까지 화씨를 했으면 정말 저는 이제 정말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저희 그 기계는요, 화씨로 나와요. 아, 그럽니까? 예, 72도, 75도 이렇게 나와요. 아. 저희 그 센서는요. 네네. 예. 그 얼라이언스 센스는 그렇게 나와요. 아, 전 직업이 번역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번역을 할 때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면 그것까지의 거리는 거의 10km 정도였다.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딱딱 떨어지게 원문에서는 대략 10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10마일이 10km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10마일로 쓰면 한국 독자들이 몰라서 풀어줘야 돼요. 거리가 얼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네. 킬로미터로. 그러니까 1.6km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썼어요. 표현으로. 네. 원문에는. 10마일, 딱딱 떨어져. 10마일, 20마일, 100마일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책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6km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몇 점 몇 키로 그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쵸, 네. 대충 그냥 이 정도. 저는 그래서 미터법하고 이게 정말 악몽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나마 야드는 괜찮거든. 미터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한 100야드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한 100m 떨어져 있었다 하면 뭐 90m니까요. 한 10m 차이니까 얼추 맞는데, 누가 뭐 반발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골치 아파서 이 미터법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체중을 항상 물어봐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쓰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지네들이 컴퓨터로 환산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로. 미터법 쓰는 나라인데. 그쵸. 예. 차도 다 킬로미터로 다 나오고요. 예, 이거 좀 미터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캐나다 동부의 제과점에서 이 차가 돌진해서 노인 운전자가 이제 생명이 좀 위독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작년에도 코스코에서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노인 운전하다가 뭐 급발진도 아니고 이제 페달을 잘못 밟아서 후진을 빨리해서 애를 쳐서 애가 죽었거든요. 모국에서도 이제 노인 운전자들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는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치, 이제 택시 운전사들도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마이크님 의견은 어떠세요? 운전자들의 나이 제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요. 몇 살 되면 운전하지 마라. 아, 이런. 아니,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특히 캐나다는, 네. 아시다시피, 네. 이 땅이 넓어가지고 운전을 제한하면요. 네. 노인 뒤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점점점. 예. 한국이야 그래도 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대중교통 타면 되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든 뭐 거의 넷 좀 되셨는데도 운전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이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걸 제한하는 거는 사실 좀 가혹하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일단 제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걸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에 대안을, 자유로에 오는 차량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냐면 그거에 나오면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노인은 사실 나이 먹다 보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네. 누구나 겪게 될 거고요, 사실상. 네.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요, 똑같은 국면에 접어든다는 거죠. 네. 우리 이런 것들을 상호, 네. 그, 좀 역지사지해서, 네. 그, 좋은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이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좀, 과학기술. 지금, 네.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4세대에 해당하는 자율운전 그 기술이 그 상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20년에서 25년, 넉넉 잡고 25년 잡으면, 네. 앞으로 한 7, 8년만 있으면은, 네. 사실상 운전대에서 손 놓고도 얼마든지 노인분들은, 네. 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사고의 이제 염려도, 네.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저는 이제 뭐 그런 쪽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되면 엄청 저희는 편하겠네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되면은, 네. 아마 자동차가 하늘을 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아, 아무튼 뭐, 아, 어려운 문제 내가 답도 딱, 예, 딱히 예. 없고 또 제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요 저는 그래도 그거는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자동차 그 나는 것까지는 예. 몰라도 예, 적어도 예, 예 적어도 예, 예, 무인 예. 무인운전 자체가 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정말 딱 10년 넉넉 잡고 10년이면 예, 저는 뭐 예, 네, 나오면 예, 좋겠네요. 저는 예. 예. 분명히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국 가서 운전할 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여유롭게 운전을 하지만 예. 아, 한국 오랜만에 나가서 운전하려고 하면 정말 그럴 때는 기사를 두든 아니면 진짜 무인 운전 시스템이 있든 너무 골치가 아파서 예, 좀 한국에서는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1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